어서오세요. 밤 날씨가 낮이랑 아주 달라졌죠. 아침에 깨보면 이제 겨울이 바로 코앞에 닥쳤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11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또 수은 주는 자꾸 내려가고요. 마음이 썰렁해지는 그런 계절 한복판에 우린 들어서고 있는데요. 근데 어저께 본 두 가지 뉴스가 그런대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충북 음성의 한 꽃동네에서 대통령 선거 성금으로 다섯 후보에게 똑같은 금액을 보내왔는데요. 그 돈은 꽃동네 가족들이 사순절 때 하루 한 끼씩,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해서 모은 돈이라고 하네요. 그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선거 아주 깨끗하게 치러졌으면 좋겠네요. 또 다른 한 가지 뉴스는요. 전쟁 중인 6살 때 미군에게 초콜릿 달라고 따라갔다가 미국으로 입양돼버린 한 전쟁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승준 씨라고 하는데, 이분이 미국 조지아주 콜럼버스시의 경찰국장이 됐다고 하네요. 도시 이름이 재밌죠. 콜럼버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그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김미 초콜릿, 김미 껌 이러면서 미군 쫓아 뒤를 따라다녔다는 한국의 어린이들. 그때 그 어린이들이 지금은 다 50줄의 어른이 되어 있겠죠. 자, 오늘 첫 곡, 소년들의 방황과 모험을 그린 영화 Stand By Me 중에서 듣습니다. 베니키의 노래로 Stand By Me. 부평현대아파트의 권종우씨, 잘 들으셨어요? 신청곡 Stand By Me, 베니키의 노래였어요. 종우씨는 이번이 세 번째 엽서죠.

충남 논산군 화지 삼리에 이재명 씨가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길고 추운 올겨울을 대비해서 가슴을 덮일 수 있는 난로 하나 장만하시겠다 그랬는데요. 자, 저희 FM 영화 음악이 그 난로가 되어드리면 안 될까요? 만화 영화는 그 표현이 좀 단순한 편이죠. 촬영 기법상 커트를 그저 연결한 것이 많은데요. 한 편의 영화 생각하면 대충 몇 개의 커트로 이루어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화 한 편은요, 평균적으로 800여 개의 커트, 그러니까 800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커트 이 용어는요, 주로 편집 단계에서 사용되는 말인데요. 똑같은 의미이지만 촬영 단계에서는 쇼트라고 부르죠. 수백 개 혹은 천 개가 넘어갈 때도 있는 이 커트들을 연결하는 데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FM 영화 음악을 즐겨 들으시는 분이라면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오늘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배우의 행동이나 감정의 흐름에 맞춰서 그냥 단순히 한 커트 한 커트씩 연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화에 흔하게 쓰이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그 길이는요, 극의 리듬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됩니다. 특별한 기교 없이 그냥 커트를 연결하는 방법이지만요, 긴박한 상황을 표현할 때는요,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에이젠슈타인 하면 먼저 떠오른 영화 있죠. 바로 그 유명한 영화 전함 포템킨인데요. 이 영화에서 오데사 계단 장면은 그 단순히 커트 편집만을 가지고도 엄청난 긴장감을 전해주는 교과서 같은 장면입니다.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영화 언터처블스, 이 영화의 기차역 계단 총격 장면, 이 장면이 바로 오데사 계단 장면을 그대로 흉내내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주윤발이 주연했던 홍콩 느와르 영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거기서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 영화가 있죠. 단지 케빈 코스트너의 자리를 주윤발이 대신 그 자리에 섰다는 그런 차이만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 장면은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화 언터처블에서 보면요, 25개 정도의 커트가 한 30초 동안에 보여지니까 한 커트당 1초밖에 안 되는 길이죠. 여행 가방을 들고 유모차를 미는 여인, 그리고 회계사 일행, 이들이 네스, 케빈 코스트너와 악당들의 총격전에 휘말려서 놀라는 표정, 또 그 사이에 계속되는 총격전, 커트를 빠르게 연결했을 때의 효과를 그대로 맛보게 해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영화 언터처블 중에서 메인 타이틀 The Strength of the Writers 듣겠습니다. 엘리오 모리꼬네가 음악을 맡았었죠. 영화 언터처블의 메인 타이틀곡 The Strength of the Righteous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커트 전환 방법에는 overlap, 즉 이중 노출이 있습니다. 처음 커트와 두 번째 커트 그림을 잠시 겹치게 했다가 그 다음 커트로 넘어가는 것이죠. 원래 이 이중 노출은요, 촬영 기법으로 많이 쓰입니다. 차를 타고 가는 여인의 그 얼굴이로 겹쳐지는 차창 밖의 나무들, 이런 장면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 기법의 효과를 가장 먼저 보여준 영화는요, 1922년작 영화인데요. 제목은 노스페라투라고 합니다. 그 당시 영화에서 이중 노출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영상으로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되었었는데요. 오버랩 혹은 디졸브라고도 하는 이 기법이 현대 영화에서는요, 주로 과거 회상 장면이나 또는 뮤직비디오 편집에 많이 사용되죠. 알랭 레네 감독의 히로시마 내 사랑. 이 영화는 원폭 피해를 다룬 영화로 유명한데요. 첫 장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몸이 하나로 엉켜진 듯한 남과 여. 머리가 어딘지 허리인지 뭐 구분이 잘 안 가는데요. 그러다가 이 형체가 서서히 다른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장면은 바로 횟과르와 땀방울로 덮인 원폭 피해를 입은 사람의 몸이죠. 현재와 과거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아주 뛰어난 장면이었는데요. 여기서 그 오버랩 기법이 훌륭하게 쓰였습니다. 영화 로키에서도 이 기법이 많이 쓰이죠. 그 주제음악과 함께 보여지는 시합 장면에서 로키가 때리고 또 맞는 장면들이 이 오버랩 돼서 많이 보여지는데요. 이 오버랩 기법의 가장 큰 효과는 바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해준다는 것입니다. 영화 로키의 테마 Gonna Fly Now 오늘은 메이나드 퍼거슨의 트럼펫 연주로 듣습니다. 영화 로키의 테마 Gonna Fly Now였습니다. 커트 전환 방법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우리가 Fade In, Fade Out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새까맣게 됐다가 다음 커트에서는 다시 밝아지는 그런 기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초창기 흑백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많았지요. 이것 역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 수단입니다. 이외에도 초기 영화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연결 방법에는요. 와이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화면이 앞에 화면을 밀고 나오면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인데요. 채플린의 초기 단편 영화나 잔다르크의 순환, 국가의 탄생 이런 고전 영화에서 이런 장면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초점을 흐리게 하는 방법도 있죠. 보통 눈물을 흘리는 배우의 눈에 비치는 다음 커트 또는 의식을 잃어가는 연기자를 표현할 때 화면이 뿌옇게 보이면서 보는 사람들이 그 배우의 자리에 선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럴 때 바로 주로 쓰이는 그런 기법입니다. 카메라가 노출을 좀 과다하게 해서 배경이나 인물이 하얗게 변한 다음에 그 다음 커트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최근 영화들 중에서는 데이빗 린치 감독이 즐겨 쓰지요. 그 영화 광란의 사랑 여기서 자주 사용했고요. 또 블루벨벳에서 한바탕 사건을 겪었던 카일 맥락클란이 그 현실로 돌아오는 마지막 장면 그것도 역시 이렇게 처리됐었죠. 오늘은 커트의 연결 방식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만을 살펴봤었는데요. 이외에도 참 많을 겁니다. 영화 예술이 계속되는 한 또 많은 기법들이 창조될 것이고요. 우리 관객들이 할 몫은요. 그 기법들을 찾아내서 즐기는 것 그리고 우리만의 해석을 통해서 그 기법을 재창조해내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닐까요? 또 이것이 비평의 첫 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블루벨벳 중에 삽입된 노래 로이 올비슨의 In Dreams입니다. A candy-colored clown they call the Sandman Tiptoes to my room every night Just to sprinkle stardust and to whisper Go to sleep, everything is alright I close my eyes Then I drift away Into the magic night I softly say A silent prayer Like dreamers do Then I fall asleep to dream 졸음을 확 달아나게 하시는 분 지금 제 옆에 계십니다. 스크린 잉글리시 동시통역사 곽영일 씨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왜 잠을 확 달아나게 한다고 했는지 안 물어보세요. 뭐 재밌는 얘기라도 하나 할까요? 그것도 그렇고요. 네. 곽영일 씨 눈이 굉장히 크세요. 그래요? 네, 눈이 네. 참 크세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께 네. 졸릴 때는 책상이 벽에다가 네. 눈동자들을 많이 그려놓으면 그 눈동자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 같아가지고 졸음이 달아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림 그릴 필요가 없겠어요. 곽영일 씨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눈이 너무 커서요. 예. 콘택트 렌즈가 자꾸 빠집니다. 예, 곽영일 씨 오늘은 어떤 영화 가지고 함께 얘기해 볼까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예. 이 영화, 네. 네, 특별히 뭐 1984년도에 우리나라에 그때 명보극장에서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예. 우선 영화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도 보고 나중에 이제 레이저 디스크로 볼 기회가 있어 봤는데 우리나라에 개봉된 것은 편집을 많이 해가지고요. 네. 좀 혼동이 되게 돼 있었어요. 좀 많이 잘랐어요. 많이 잘 그 네.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많이 바꾸고요. 네. 그런데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론가들, 네. 비단 영화 평론가뿐만 아니라 다른 계통의 그 평론하시는 분들도 Once Upon a Time in America는 이 영화에게 있어서의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의 효시다. 장르의 이름 이렇게. 예, 장르 이름. 네, 우선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형식의 혼동, 뭐 과거와 뭐 미래를 섞어놓기도 하고 네. 기존의 것을 타파하는 그런 실험적인 정신을 가진 그런 영화들이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에 많이 속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그 Once Upon a Time in America 비디오를 보신다든가 포스터를 보신다든가 그 영화 홍보하는 스틸 사진을 보시면은 그 꼬마 소년들이 예. 예. 정장을 입고 이렇게 다섯 명이 서 있는 장면이 예. 나오거든요. 바로 그 거기서 아이디어를 따내서 모리스타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흑인 음반 제작자가 뉴 키즈 온 더 블락을 결성합니다. 아, 그렇게 되네요. 네, 뉴 키즈 온 더 블락은 표현이 이 골목에 새로 나타난 아이들. 예, 예. 저는 그냥 동네 새로 이사 온 아이들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니고 약간 좀 터프한 이미지에 예, 예. 이 동네 새로 와서 세력을 확장하는 예. 우리 옛날에 그 연이라는 그 폭성이 있었는데 네. 뭐 동네 꼬마 녀석들 네. 표현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Once Upon a Time in America에서 그 소재를 따와서 그 동네에서 그 세력 다툼을 하는 소년들의 이미지를 그린 데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느낏 존 더 블락은 절대로 정장을 하고 나오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정반대의 차림을 찢어진 옷이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팝계까지 영향을 끼친 그런 영화였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어떤 장면 갖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영화든 참 가슴 뭉클한 장면이 있고요. 네. 찡한 그런 장면이 다 한 군데씩은 있는데 이 영화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그 누들스가 어릴 때 참 가난하죠. 로버트 드니로였죠. 네, 가난한 소년인데 데보라라고 하는 그 부잣집 딸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발레도 배우고요. 네. 이 영화는 유태인 소년들의 어떤 그 신분의 상승을 위한 별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갱을 결성하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의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로버트 드니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이제 나중에 드니로로 나오지만 누들스죠. 예. 처음으로 이들이 갱을 결성해서 사업에 참여한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 누들스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갑니다. 살해야죠. 다른 사람 같으면 살인을 했으면 이제 살인이지만 10대 어린 소년이 살인했기 때문에 그냥 10년 이상의 중형만을 받고 10년 만에 나와서 꿈에 그리던 역시 이 사람이 대장이기 때문에 예. 자기 앞으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그 모아뒀던 돈이 이자가 붙어가지고 앞으로는 그 엄청난 재산이 앞으로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데보라를 만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선이죠. 데보라는 그 어렸을 때 데보라 역은 제니퍼 코넬리가 맡았고 컸을 네. 때는 엘자베스 맥거번이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참 그 엘자베스 맥거번을 보고 제가 그때 놀란 게 어렸을 때 그 제니퍼 코넬이랑 눈빛이 너무 똑같아요. 아, 그것까지 관찰하셨습니다. 아, 눈 모양이 너무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네. 참 인상적이었는데. 네, 저는 그냥 비슷한 배역을 골랐나 보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좀 신비스러운 눈을 가진 배우였죠. 네. 문제는 그 꿈에도 사랑하는 데보라를 만나지만은 이 데보라라는 사람은 굉장히 캐릭터가 강해요. 이 누들스를 좋아하긴 하지만은 누들스가 그 자기를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한 여성으로서의 자기 개성을 살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누들들을 사랑하지만 자기 일을 더 사랑하는 진면목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감옥에 있으면서 데보라만을 생각했던 누들스. 이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누들스는 다소 여기서는 자기의 그 풍부한 재산, 그리고 어떤 최고 그 조직에서의 최고 보스라고 하는 어떤 명예, 이런 것으로 당연히 데보라가 자기를 따라올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데보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데보라가 원하는 것은 다르 있거든요. 한번 이 내용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장면이 데보라를 데리고 레스토랑에 갑니다. 예, 레스토랑으로. 네, 레스토랑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어지죠. You said you you need a place near the ocean, so I opened this restaurant. 당신이 그 평소에 바닷가 근처에 별장을 짓고 살고 싶다고 어릴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레스토랑을 냈어. 그 영화를 보신 분은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좌석이 몇백 개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오케스트라 반주도 저쪽에 있고요. 최고급 식당이었는데. 네, 웨이터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재밌는 얘기는 This place is closed for the season, only open for 2 hours. 이 레스토랑은 평소에는 문을 닫고 우리가 올 때만 문을 엽니다. 예. 무슨 로마의 휠에 나오는 뭐처럼. 참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자리 아무데나 앉아. 손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 보통 사람 같으면 재미없고 좀 불안할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자리를 하나 선택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지죠. 누들스를 당황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음식 중에서 장모님 씨 프랑스 음식 좋아하십니까? 별로 많이 먹어보진 못했어요. 저도 좋아하는데요. 가면은 예. 도대체 포크를 어떤 걸 집어들지 모르겠어요. 예. 이쪽으로 10개, 이쪽으로 10개라서요. 예. 그거 뭐 배워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쵸?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그 프라이드를 갖는 것이 그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뭐 우세하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야만입니다. 음식 이름은 고급 음식 이름은 다 프랑스 이름이고 음식 만드는 영국 사람들은 원래 프랑스에 가축 팔아가지고 돈 번 사람들이니까 가축 이름은 다 영어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음식은 프랑스 음식이랑 중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웨이터가 와서 불어로 주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데보라가 아주 능숙하게 불어로 뭐 저라 읽지도 못하겠어요. 뭐 왜 좋아하세요 하면서 주문을 하니까 누들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난 이거 꿈에도 참 감옥에서 이 사람만 만나길 기다렸는데 이 사람이 언제 이렇게 배웠을까? 자기는 좀 무식하잖아요. 그쵸? 어릴 때부터 폭력배너로 타고 그랬으니까 배운 건 없죠. 근데 이제 그 어릴 때 하셨던 열등시 여기서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누들스가 아주 투명스럽게 You've been around. 많이 굴러먹었구만. 표현이 그렇게 나갑니다. 예. 여기저기 돌아다녔구만. 그랬더니 How did you know that France's dishes? 그 고급 프랑스 요리 어떻게 이렇게 알지? 그랬더니 데보라가 책에서 배웠어요. I learn it from books. I read. 예. 그거 안 되나요? 그리고 난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You mean sugar daddy who tries to teach me? Sugar daddy란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그 부분을 한번 좀 읽어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네네. You mean sugar daddy who's trying to teach me. 그렇습니다. 이 sugar daddy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달콤한 아빠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좀 뭐 어디나 뭐 어리나 나이, 어릴 때나 나이 많았을 때나 말썽꾸러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좀 돈이 좀 많은 남자가 젊은 여자에게 이제 돈도 좀 제공하면서 데이트도 같이 하고 sugar daddy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보라가 그렇습니다. 네. 데보라가 아니면 또 내가 지금 뭐 내 뒤에 돈 많은 후원자라도 있다는 말인가요? 네, 뭐 좀 나쁜 말로 하면 기둥서방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만 화를 펄컥 냅니다. 아, 누들스가 아, 그런 뜻이 아니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선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You said you wanted a place by the ocean, so I had it open. It was closed for the season. All these tables are for two people. Pick whatever one you want. Thank you. this one? Yes, now. Buffet la mode? Blanquette-vous? Oh, I'll have the spare sauce vinaigrette and then a Chateaubriand. Pommes frites? Nature. Comme dessert? I'll decide later. Monsieur? All the same. For the wine? You decide. I just have water. You decide. Thank you. You've been around. Where'd you learn all them Polyglot Francais dishes? Who's teaching you that stuff? You mean the sugar daddy tries to teach me how to act? You mean the sugar daddy tries to teach me how to act? Yeah, 내가 어떻게 행동하도록 그러면 뒤에 나한테 얘기해주는 뭐 물줄라도 하나 있단 말이에요. 예. 책에서 배웠어요. 이제 책에서 배웠다는 말은 잠시 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데보라는 다음 같은 얘기를 하죠. I want to have a plans. 나는 계획 갖고 살고 싶어요. 네. 당신 하나만 바라보고 아주 그 강한 독립적인 여성. 당차고 꿈이 있었죠. 또 남자들은 이런 그 현명하고 이런 그 계획이 있고 주관이 뚜렷한 여성을 뭐 동생을 막느라고 좋아합니다. 네. 남자만 이렇게 쳐다보고 말이죠. 이런 것보다. 근데 그러니까 누룰즈가 하는 말이 누룰즈의 관심은 오로지 도대체 이 여자가 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여자 말을 안 해요. 무서운 사람이죠. 그렇답니다. 이 평생 동안 그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 안 하는 사람이 있대요. 사랑한다 그러면 남자는 조금 실증낼 수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하지 마오라는 그 영국 시인의 말도 있지만은 예. 그래서 되게 이제 좀 경한 분들은 사랑해요 막 이런 말 잘하지만 근데 좋으니까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거죠. 뭐 자꾸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네. 네. 근데 이 데보라가 아주 거기에는 능하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데보라가 날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것만 알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Am I in those plans? 당신의 계획 속에 나 들어있습니까? 예. 그랬더니 그것도 또 말을 안 하고 Noodles, 당신은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고 말을 끊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I care about you. 그게 Noodles는 마음에 안 들어요. Care about은 관심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관심 있는 거하고 사랑하는 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Care4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Care4, 누룰즈 표정이 영 찜찜합니다. 그러면 네. 이 사람이 나름 사랑한다는 거가 아닌가. 그때 데보라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은 내가 말하겠어요. 나를 방 안에 가둬놓고 밖에서 자물쇠를 잠근 뒤 You threw out the key. 밖에 그 열쇠를 어디론가 던져버릴 사람이에요. 열쇠가 있어야지 문을 열잖아요. 그러니까 부시지 않으면 못 여는. 당신은 나를 방 안에 가둬놓고 자물쇠로 잠근 뒤 열쇠를 버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둬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할 사람이라는 거죠. 당신 열어줘야만 여는 거예요. 그러나 누룰즈가 칭찬인지 뭔지 모르니까 의아할 때 But I don't care. I don't mind. 당신이 나를 가둬놓든 안 하든 나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데보라는 결정한 거예요. 누룰즈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알고 저 사람은 사랑한다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런 말이 나옵니다. I got to get to where I'm going. I got to get to where I'm going.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자기 분모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것이 남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깜짝 놀라거든요. Where is that? 어디요? 그랬더니 to the top. 예, 정상에 오르고 싶다고.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요? 어느 분야에서 자기가 자기 완성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전 이상하게 이 영화를 보면서요, 그 장면에서 누룰즈의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 아, 저 둘이 틀어지는구나 아쉬우면서도 이 데보라가 말이죠. 네. I got to get to where I'm going.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겠어요. 어딘데? 물어보니까 다 정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신이 이걸 도와줬으면 도와주고 아니면 난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할 때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조금 사족 같지만요, 정은님 씨. 예. 미국의 그 젊은 직장인들을 한 1,000명을 대상으로 낸 통계가 있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여성, 어떤 사람이 가장 멋진 여성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넘버원이요, 현명한 예. 사람이고요. 예. 두 번째가 독립심이 강한 사람. 예. 세 번째가 유머 감각 있는 사람이라는 예.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조사를 본 아,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뭐 남녀를 이렇게, 남녀를 네. 불문하고 아마 그럼요. 그것이 1, 2, 3일 거예요. 그럴까요? 예. 남자들도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이 포인트 이 시나리오를 쓰는 분도 여기를 포인트를 둔 것 같아요. 네. I got to get to where I'm going. 난 가고 싶은 길을 가겠다. 정상으로 가겠다. 예, 그럼 그 장면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네. I read books, I learn everything, I want to know everything. Doesn't it make sense to have plans? Yeah, it does. What about me? Am I in these plans? Noodles, you're the only person that I have ever... Ever what? Go ahead. Ever what? That I ever cared about. But you'd lock me up and you'd throw away the key, wouldn't you? Yeah, I guess so. Yeah. The thing is, I probably wouldn't even mind. So? So I got to get to where I'm going. And where's that? To the top. 나는 정상으로 가겠다. To the top. 예. 그 부분이 아주 더욱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영화 Once Upon a Time. 오늘 가경희 씨가 감동적인 장면 가지고 오셔서 함께 얘기해 봤는데요.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예. 지난 14일에 전주 서한산동에서 정성희 씨가 신청해 주신 곡이기도 합니다. 가경희 씨도 함께 들어주세요. 네. 아마폴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누들스, 로버트 드니로가 식물인간이 된 영화였죠. 영화 어웨이크닝, 사랑의 기적 중에서 타임 오브 더 시즌, 좀비스의 노래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날짜로 엽서 보내주신 서울 노원구 정지윤씨, 전북 삼천동의 황인선씨, 서울 도봉구의 이지영씨, 그리고 성남의 김정미씨, 그리고 FM영화음악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 편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